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송가에는 제목 밑에 성경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오늘 찬송 1절 가사의 세 번째 소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라고 말이죠. 흔히 썸머타임이라고 부르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뉴질랜드 날씨는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비바람이 많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까지 하는데요. 천둥번개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가 언제나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천둥번개 소리, 바람소리 등도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다지요. 그러고 보면 오늘 찬송가의 제목처럼 찬송하는 소리 있어는 꼭 우리 사람들만의 모습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오늘 이 찬송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세 박자 장단의 우리 민요를 닮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작사자인 윌리엄 스왈른 선교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하신 윌리엄 스왈른은 미국의 선교사로 복음이 한국 땅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 1892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전도활동에 힘쓰셨는데 온갖 박해와 감당키 어려운 고독감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셨다고 하네요. 평양에 있던 장로교 신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셨는데요. 약 50여 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왈른 선교사는 소알련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계시지요. 스왈른 선교사는 토머스 켈리가 1806년 작시한 들어보라 천만의 비파와 찬송 소리를 이라는 찬송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순수한 한국말로 오늘의 찬송을 작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사용하던 개편 찬송가에는 토마스 켈리의 곡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여 검은 고와 노래소리라고 올려져 있었고 합동 찬송가에는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찬송하는 소리 있어로 제목이 바뀐 것은 1983년 통일 찬송가가 나오기 이전 새 찬송가에 처음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즘에 발행된 21세기 새 찬송가와는 다릅니다. 작곡은 로엘 메이슨이라는 미국의 음악가라고 하는데요. 미국 최초의 음악 박사이기도 한 그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 미국 음악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찬송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참으로 힘차고 깊이가 있는 찬송으로 마치 천상에서 부르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이 찬송을 전문 음악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린 이유는 교회나 어느 성도들 모임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몇 군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였습니다. 여덟째 마디, 거룩거룩합니다 다음에 4분 쉼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쉼표를 생략하고 서둘러서 천하사람 찬양하자로 바로 이어 부릅니다. 원래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노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째부터 넷째 마디와 다섯째부터 여덟째 마디가 같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더욱 틀리기 쉬운 것이지요. 첫째 단 마지막과 둘째 단 마지막 마디가 똑같은 악보 같지만 잘 살펴보면 둘째 단 마지막 마디에 4분 쉼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리지 않게 부르려면 거룩거룩합니다의 달을 세 박자라고 생각하고 길게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사람 찬양하자 다음에도 4분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하사람 찬양하자는 길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짧게 불러야 하겠지요. 쉼표를 살려서 정확히 부르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늘의 천만 신도들이 기뻐 찬양하는 하늘의 소리가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천군 천사들의 빛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이를 듣고 지상의 많은 신도들도 기뻐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요. 후렴의 할렐루야가 아래 나음에서 점점 상승하여 옥타브 위에 나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찬송 소리가 보좌 위에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찬송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인데요.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사야 4장 8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 들었던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3절에 주여 속히 임하셔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시길 대망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번에는 오카리나 연주로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미였습니다.